새침 따는 얄미운 당신. 그래도 나는 좋아, 당신이 좋아요. 겉으로는 싫은 채 해도 그렇지는 않겠지. 새빨간 앵두처럼 귀여운 그 입술은 언제 봐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. 구슬 같은 그 목소리로 속삭여 주세요. 언제까지 나를 사랑한다고. 새침 따는 얄미운 당신. 그래도 나는 좋아, 당신이 좋아요. 겉으로는 싫은 채 해도 그렇지는 않겠지. 새빨간 앵두처럼 귀여운 그 입술은 언제 봐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. 구슬 같은 그 목소리로 속삭여 주세요. 언제까지 나를 사랑한다고.